We'll be on our way, 행복의 거리로. 너와 나 우리들은 맹세를 했어. When the dawn comes, 차차 타고 행복의 거리로. We'll be on our way to a better day. That's gonna be between you and me, Rex. It's kinda obvious, so baby, can't you see, Rex? This thing that we have, 우리 둘이 그 무엇도 그럼 알 수 없는 거지. 우리 둘만의 one and only 세상으로 We'll show up.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사 만강교 밑은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Look at this, look at this, yo, look what we got. 그렇게 와 강물을 흘러만 가. 어디로 어디로 don't nobody know. Just with the flow. Look at this, look at this, yo, look what we got. 그렇게 와 강물을 흘러만 가. 어디로 어디로 don't nobody know. Just with the flow. Check, check. That's how it's gonna be between you and me, Rex.